끌어가 손에 감겨오른 네 손길이 처음 만나는 자는 보신 세상으로 나를 새롭게 빛나 난 또다시 falling falling for you 사랑한다는 말도 내겐 지겹지 않아 달콤한 입맞춤 서로에게 맞춤 발걸음 아무 예고 없이 두 눈이 마주친 너는 왜 이리 아름다운지 비교할 수 없어 누구도